쉬운 일이 절대 아냐. 네 앞에서는 건 스릴러 한 편이야. 잘나가 닦아도 뭔가 끝나면 그대로 시작이야. 싸늘해지 가는 네 눈빛 무거워지는 분위기. 난 그 자리 가만히 앉은 채 숨을 고르고 있어. 서로 향한 말투는 점점 더 날카로워져만 가. 한편의 드라마야. 너에 대해